Hops News. (2022년)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미국 실리콘밸리 인턴 모집 안내입니다. 인턴십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보통신 관련 학과 재학 중인 전공자이며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시 학교 지원금과 실습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3층 여학생 휴게실이 3월 7일 월요일부터 개방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출입 가능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며 음식이나 음료 반입 및 취식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에서 2022년도 장애학생 도우미를 선발합니다. 신청 자격은 이번 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의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도우미 신청 과목 매칭 종료 전까지 선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 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가 세계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돼 발빠른 국내에서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이 엿새째인 9일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아 당국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70%로 높아졌지만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소광리와 응봉산 등 서쪽 지역은 불길이 강해 조금씩 다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금강손 군락지 경계 밖 화선이 군락지 안으로 들어와 비상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변에 대기하던 전문 진화대원들의 진화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강원 강릉, 동해 산불이 진화됨에 따라 이곳에 투입됐던 헬기를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진화에 상당한 성과가 예상됩니다. 10일 오전 개표율 100%를 기준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로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0.73%포인트 격차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997년 15대 대선에서의 1, 2위 후보 간 최소 격차 기록을 깬 것입니다. 오늘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예비 대통령 신분으로 다양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현욱,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